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제와 남지선 괴뢰 호전광들의 얼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규탄하여 로마니아 새사회주의당과 전인디아 조선친선협회는 24일과 22일에 각각 성명을,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전은 20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단체들은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지지하여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